전화 한번 못하니 벌써 날 잊어버렸니 아님 이제 내 번호조차도 기억 못하니 잘 지내는지 밥은 챙겨 먹는지 너 없이 울진 않을까 걱정도 안 되니 끊는 전화가 오면 혹시나 네가 아닐까 하루 종일 네 생각에 숨이 멎을 것 같아 좋은 걸 봐도 맛있는 걸 먹어도 눈물에 가리고 또 얹혀서 너만 더 생각나 사랑해 이렇게 나를 홀려도 미안해 널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숨을 쉴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네 기억과 함께 사는 걸 어떡해 나 정말 너무 아픈데 너 때문에 난 사랑도 못했잖아 아무리 널 욕해봐도 미워해봐도 나에겐 그래도 사랑인 걸 좋은 사람 생겼니 요즘도 많이 바쁘니 얼마 전 네 생일에 누구와 함께 보냈니 헤어지면 끝이니 사랑이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사랑해 이렇게 나를 홀려도 미안해 널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숨을 쉴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네 기억과 함께 사 정말 너무 아픈데 너 때문에 난 사랑도 못했잖아 아무리 널 욕해봐도 미워해봐도 나에겐 그래도 사랑인 걸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나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마음이 너무 아파 나 힘든 시간이었어 널 보내고 붙잖아 길을 걷다가도 자꾸만 네가 눈에 밟혀 무식한 눈은 네 모양이 내 손끝이 떨려 하루를 살아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변하지 않는 이런 내 맘 전해주고 싶어 아직도 내게